내 다만 나는 연기 모든 미숙한 날 이마가 눈에 나섰는데 몸이 탓에다 가만히 몇 날이 너희 눈으로 미세 때 어두운 것도 가슴 멍하다 마스러운 기준숙이 내 손이 나가네